내가 주인공이 된 건 처음이니까 뭘 어쩌지 그 못해도록 위쳐본 전직 야치 근데 조금씩 불안하기도 하지만 이왕 출발한 것 같고 급한 너까지